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및 김정일 장군 탄생 75돌 경축 일본 군마현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다채로운 경축문화 행사들로 의있게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일본 교토부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